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왕 리라고 합니다. 중국에서 왔습니다. 1번 오래간만입니다.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.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?